싶어 나 너를 바라보면서 yeah. 너를 알아가면서 yeah. 상상이 내 감정을 다 움직여 12가지 색색깔의 무지개 나는 과연 어떤 색일까 우리 더 빛나게 해보자 천천히 하나 둘 그리는 하얀 종이 위에 뜨는 기분